속상한 말들을 눈물로 남긴 채 나를 떠나가지만 언젠가는 내게 다시 돌아올 너를 기다려.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. 나에겐 젊은 날의 하나의 빛이었으니 슬픔이 너를 데려갔지만 소중했던 처음에 우리 만난 하얗던 그 거리엔 아직도 너와의 기억이 남아. Nothing's gonna take my heart away. 내게 다시 돌아올 너를 위해 난 여기 서 있을게. 내게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I need you. I wanna stand by you tonight. 너의 마음에 슬픔 하는 날 내게 다시 돌아올 너를 기다려. 마음의 슬픔이 다하는 날 내게 다시 돌아오.